신원생 그게 600만 원이랬나? 네. 600만 원짜리 강좌도 있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가르친 거예요? 알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단테 신곡을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렌체 가서 가르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책은 안 보고 그냥 현장만 가는 거예요? 피렌체 가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신곡 고전 다섯 권 읽기 해갖고 이제 피렌체 가서 신곡하고 그 다음에 저 슈투트가르트 헤겔 그런 데 가서 정신현상하고 응? 그 다음에 저기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바이에른인가? 어, 거기 가서 괴테 파우스트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파리에 가서 뭐야, 발자크 한번 읽고 오고 그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 런던 가서, 뭐죠, 저기, 이제 찰스 디킨스 책 하나 읽고 오고 그런 코스겠지. 그러면 600만 원이겠네. 나도 좀 소개시켜 좀 시켜줘, 그런데. 어? 곁다리로 한번 가보게. 선생은 뭐 한 6만 원만 내도 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값싼 것은 질적으로 낮다는 의식을 갖게 되기가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만 원짜리다? 이게 싼 거지. 그러니까는 항상 저는요 공짜일수록 싼 것일수록 준비하는 사람이 럭셔리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이걸 이길 수가 있거든. 한 번도 우리가 어떤 돈을 매개로 해서 거래를, 돈을 매개로 해서 주고받으면서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회의 이 돈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기 뭐죠? 나눠드는 유인물 있죠? 유인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강의 들으러 가면 유인물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유인물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폰트 딱 정해가지고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편할까봐 실무자들이 불편할까봐 하는 것도 있는데 아예 PDF 파일로 내가 만들어서 저기 담당자에게 보내요. 편집까지 내가 딱 해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공짜로 하고 값이 쌀수록 준비하는 사람들은 럭셔리하게 만들어야 돼. 럭셔리가 돈 쳐바른다는 뜻이 아니라 기품 있고 품 있게 만들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려봐야 남들에게도 그렇게 베풀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게 강의가 이 한 달에 만 원짜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문학 강의 중에 이게 제일 쌀 거예요. 한 달에 만 원이니까. 한 달에 만 원이니까 제일 싼데 보통 600만 원짜리보다도 더 우리가 해외 여행은 이제 각자 집에서 그림책으로나 인터넷을 통해서 피렌체를 보도록 하고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게 분명히 이게 해외 여행이 끼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600만 원짜리를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폼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폼나는 게 뭐냐? 아킬레우스처럼 사는 거죠. 명예롭게. 네? 피렌체 가가지고 해갖고 단테 신곡의 첫 번째 구절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여기 피렌체 갔다 온 사람 있죠? 단테 생각 가봤지? 예. 근데 그때는 신곡을 읽기 전에 갔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어쨌어? 신곡이랑 단테 생각하는 얘기만 듣고 갔으면 지나갔잖아.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저도 예전에 그 가봤는데 로마에 가면은 로마 시청 앞에 가면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살던 땅은 지금 지표면보다도 한 2m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 조선 시대의 종로거리가 지금의 종로거리하고 표면이 같지 않아요. 지하철 들어가서 중간쯤에가 조선 시대의 종로거리 지표면이에요. 호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지금 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설명해봐. 내가 뭔 말했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표면이 높아졌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로마 시청 앞에 가면 예전에 그 로마 사람들의 그 포럼이라고 그러죠. 포럼. 그러니까 이게 포럼이 뭐냐면 아테네에서는 이게 아고라라고 그런 것이 시장이자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고라. 이게 로마에서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포럼 로마노가 2m 정도 아래에 있어. 그 여기에 철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포럼 로마노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여기서. 근데 거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지 않고 시청 앞에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동상, 청동동상이 있다고. 그 사진 별거 아니거든요.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기 바빠. 그게 멋지잖아. 일단 보기 멋지잖아요. 저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번에 저 세종대왕 그 뒤쪽에 광화문 그 앞에다가 저기 이순신 장군 동상 뒤쪽에다 세종대왕상을 세운다고 그럽디다. 이 6m짜리 기단 위에다가 세종대왕 이러고 덕순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로 지금 세운대요. 완전히 동네 분위기 이제 후지게 생겼는데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딱 오면 세종대왕 그 앞에 가서 다 사진 찍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거기 가서 사진 찍겠어요? 아무도 안 찍지. 쪽팔리지. 진짜로 한국적인 고전적 건축은 경복궁에 가본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라. 잘 모르면.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600만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원을 내가지고 600만원어치 얻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뭐야? 뭐 짜장면 배달 온 사람 같이 저번에 추링 입고 오더니 이번엔 반바지야? 좋아 씨. 나도 여름에 내가 반바지 입고 올 거야 나도. 7월달만 대반에 나시티에다 반바지 딱 입고 와서. 나시티 안 입은 사람은 입장 불가. 응? 때 좀 뵙게 할 끼라. 자, 오늘은 연옥편 얘기를 시작합니다. 연옥편. 지난번에 연옥편 첫 번째 곡을 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준 거 유인물이 연옥편 28곡일 거예요. 28곡하고 천국편 제1곡 그렇게 두 개 돼 있죠. 오늘 이 두 오늘 읽는 부분이 우리 단테 신곡의 네 번에 걸친 단테 신곡 강의에 있어서 오늘 읽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오늘 완전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을 쫙 이해를 해서 몸에 붙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오늘 연옥에서, 연옥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곳이잖아. 오늘 연옥에서 딱 깨끗하게 자기를 정화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딱 가는 거야. 천국의 일곡이니까. 오늘 천국의 일곡까지 배울 거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딱 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일곡부터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해서 33곡까지 해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지옥은 지난번에 이제 집에 가서 다들 반성들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짓고 있나. 지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옥부터, 연옥에 이제 27곡, 그 다음에 30곡에 베르길리우스하고 헤어지고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첫 번째 곡,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연옥의 제 9곡, 연옥문이 있는 곳하고, 거기에서 이제 연옥의 계단, 하고 그다음에 27곡 그리고 30곡 33곡 그다음에 천국의 1곡 이렇게 딱 읽어서 죄를 딱 이제 죄 씻김을 딱 받고 천국으로 다음 주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단테라는 이 탁월한 시인 덕분에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거지. 이게 살아생전에 천국 구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표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 신곡 강의하면서도 얼핏 그런 얘기 드렸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는 신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핸드폰 꺼요? 왱왱 울리네. 우리의 목표는 신이 되는 겁니다. 신. 신이 되는 거예요. 신화. 어? 동수 알았나? 아, 꿈을 야망을 크게 가져야 돼. 600만원짜리 강의에서도 신이 되게 해주진 않아. 신이 되면 갈 수 있어. 데이피케이션. 신이 데이죠. 피케이션.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단테 신곡을 읽어서 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된 다음에 다음 달부터 이제 군주론을 읽으면은 신의 입장에서 이제 찌질한 현대인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구질구질한 시궁창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이 되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 라틴어로 데이가 신이에요. 신이 된다, 그 말이죠. 신이 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창현,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해봐. 아? 신이 된다. 저기 추가 등록자들도 질문 좀 해야겠어요. 그 저기 노란 가디건 입은 학생 얘기해봐요. 학생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학생이라고 그러면 봐줄 줄 알고 제 중에 학생이라고 뭉개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학생 맞아요. 진짜 학생 있어요? 그러면 뭐 가짜 학생 아니 많지. 신이 되다의 반대. 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물리. 뭐? 물리? 물리학? 피지카? 피지카? 피직스? 네. 뭐, 왜 놀래? 자, 그럼 물리학과 학생이면 딱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야. 물리학은 신이 되는 것하고 관계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물리학과에서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 말해봐요. 3인조 1이 늦었어. 1이야, 1. 후진에 살 다니니까, 아휴. 지금 창현이가 옆에 있는데 좀 견디도록 해요. 늦게 왔으니까. 자, 신이 된다의 반대말이 뭐야? 그 줄 조심하세요, 지금 앞뒤로. 앞에 계신 분은 내가 봐드렸어. 그 뒤쪽으로. 신이 되다, 반대말. 두 글자. 물질. 신화의 반대말이니까 화자를 뒤에다 붙이면 되지 않겠어, 일단? 물건. 어? 이거 글자 하나 맞추기인데?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랬어? 물화라고. 물화? 물화가 뭐야? 물화가 뭐야? 때려 맞춰. 그, 영혼이 없는 사물이 되는 거. 이거? 아, 맞았어. 스펠링의 숫자도 똑같아. 앞에 글자 하나만 달라. 외우기도 쉽다. 레이가 라틴어로 물이에요. 레이피케이션. 물화되는 거야. 창현, 뭐 예습하나? 우리 집에 몰카 설치해놨지? 선생님, 책상에 뭐라고 쓰시나 말. 이거 안 썼는데, 어제 레이피케이션 안 썼는데, 내가. 그냥 전부터 이거 데이피케이션하고 레이피케이션 나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강의 노트에 메모도 안 했는데, 이거. 그냥, 아, 이상하네. 이상한데, 창현 좀. 내가 강의하러 올 땐 이렇게 딱 메모지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딱 써왔거든요. 내 곡을 볼 것인가, 요것만 적어갖고 오거든. 나머지 다 외워갖고 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신화의 반대말이 물화예요. 이거는 여기 외워야 돼. 내가 지금 물화에 가깝냐, 신화에 가깝냐. 신의 위치에 가까이 가 있는지, 물의 위치에 가까이 가 있는지는 아주 딱 기준을 세워야 돼. 600만원 들여가지고 피렌체 가는 인문학 강의는 물화야, 그건. 돈 쳐바르는 거니까, 그건. 가서, 아, 피렌체 좋네. 노래방 없어요? 맨날 그런 데 가면 또 그러지, 그건. 인간들이, 하여튼, 어디 가나, 노래방에다가. 짜증스럽게. 이 물화예요, 물화. 요 사이에. 이게 이제 최고 단계잖아요? 최고 단계죠? 신화가. 물화는 사실은, 동물 마음도 못한 거지.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화되어 있는지 동물인지 뭔지 이게 의식조차 못하잖아요. 동물들이 가끔 뭐 동물인권 보호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동물 마음도 못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물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화는 동물 마음도 못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1, 2, 3단계가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으로 오늘 얘기할 거예요. 물화에서, 물화를 벗어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신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편의 맨 마지막을 딱 읽으면, 천국 33곡을 딱 읽으면 신이 된 단테를 만날 수 있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가자 그 말은 뭐냐면 천국 가자 그러면 뭐 온갖 즐거움이 다 부귀영화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 이건 뭔 말이냐?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이 신곡을 신곡이 금서였던 거라. 어디 싸가지 없이 인간이 이 텍스트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거든.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면 신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신이 되면 안 되지. 그러면은 교회는 장사 끝 아니에요. 다 신이 돼버렸어. 그러면 뭐 교회 가갖고 여러분 뭐 죄 많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 신인데 이러면 장사 안 돼버리잖아. 그렇죠? 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사실은 2단계는 우리가 배웠어요. 1단계는 뭐 배우나 마나 1단계는 뭐 그냥 짐작하면 알 수 있는데 2단계는 우리가 배웠어. 2단계는 배웠어. 조현주 씨 말해봐. 2단계가 뭐야? 3단계가 신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책꽂이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괜찮겠네 하고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읽는 순서가 이 강의 고전 10권 사실 따지고 보면 14권인데 12권씩 되니까 14권이죠. 13권 지금 9월에 하고 10월에는 2권씩 하니까 얇은 걸 이걸 그냥 이거 하고 이렇게 주워온 게 아니라 배운 게 아니라 첫 번째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배우는 것까지 전체를 쫙 정리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은 다음에 이거 읽고 이거 읽은 다음에 이거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저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논어까지 읽은 11월 말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저의 정신은 11월 말에 와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미 거기까지 갔다가 1월, 2월부터 지금 거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 단테 신곡을 읽으면서 이제 천국편 마지막 편을 마지막 곡을 딱 읽으면서 신이 되었다. 아주 고귀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이제 이미 신이 되죠. 거기서 군주론부터 이제 찌질한 세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읽은 텍스트 중에 2단계는 있다는 얘기야. 1단계는 뭐냐? 자, 그럼 힌트를 주게요. 신은 어떤 존재지? 호연 얘기해봐. 전지전능. 전지전능한 존재. 그치?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신은? 불멸한다. 밀란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소설을 읽어봐. 찌질한 인간이 얼마나 악을 쓰고 불멸해지려고 노력하는지. 불멸을 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신이 되면 불멸이야. 신도 불멸. 이것도 불멸. 1단계도 불멸, 2단계도 불멸, 3단계도 불멸이 목표예요. 목표는 불멸이야. 불멸하기 위한 1단계가 뭡니까? 얘기해보세요. 불멸하고 싶죠? 뭐 안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버린다.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덧없는 인생. 뭐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가끔 이게 선생의 질문을 완전히 무화시키는. 이게 불멸의 반대말이 이제 이 불멸의 반대말은 사실 이제 엄밀하게 무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어. 근데 불멸하고 싶죠. 네? 네? 이제 뭔 불멸을 뭐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내라고 대답해. 불멸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예전에 중국에서 양생수를 하는 도사님들처럼 또는 불로초를 찾아다닌 진시황처럼 해봐야 불멸 안 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불멸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네? 미이라? 미이라도 있고 또 자식을 낳는 거지. 그죠? 불멸 1단계 자식은 이게.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육아의 규범 있죠. 이 불멸을 위한 거거든. 육아는 사실 제일 밑단계부터 합니다. 뭐든지. 자식을 낳는 거야. 근데 자식을 낳으려면 가만히 내가 자, 이지혜 씨 결혼했어요? 네. 자식 있으세요? 네, 부인하고, 자, 부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우리 자식을 낳아봅시다 해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겨요?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지, 액션. 아, 이분 역시 액션을 줘요, 액션주의구나. 액션만 합니까? 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액션을 하려면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를 우리가 무슨 영화라고 그러죠? 포르노라고 그러면 안 돼. 에로 영화라고 그러죠. 그죠? 즉 액션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에로스가 있어야 되는 거라. 에로스는 뭐예요? 욕망이에요. 즉 우리가 성욕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욕망, 에로스예요. 성욕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 눈에는 우리 이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성욕이야. 그런데 사실은 성욕을 통해서 이지열 씨 말대로 액션을 하면 성욕이 생겨서 액션을 하면 자식이 생기죠. 자식이 생김으로써 종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종이 불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그거는 애초에 처음에 성욕으로서의 에로스가 애초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움직여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 에로스라고 하는 게 최초의 1단계에서 성욕으로서의 에로스가 처음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일단은 종후불멸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식들도 다 컸어. 이재 씨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직 멀었네. 그러면 이제 자식이 다 컸어요. 저번에 저분 말대로 이제 시집 갔어. 네? 딸이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장가 갔어. 네, 장가 갔어. 자식도 다 컸어. 그러니까 이게 종은 일단 보존이 됐어. 근데 갑자기 저 자식이 과연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불멸할 것 같지 않아? 가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내가 흔히 그런 대로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자식들 있잖아. 차라리 호적을 파는 게 낫겠다는 그런 자식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불멸의 욕구가 불멸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이 에로스가 순화돼. 더 고차적인 것을 욕망하는 에로스가 된단 말이죠. 똑같아. 이게 에로스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를 뭔가 욕망케 하는 힘이요, 에너지. 또 우리를 움직여가는 운동의 원인이야. 에로스가 그렇게 저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에로 영화라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에로 영화라고 하지 않고 에듀오 영화라고 지금 에듀오 애매하게 그래서 에로 이렇게 흔히 에로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매하고 에듀오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지 그런 얘기. 자식 다 소용없어. 그런 얘기. 어버이날 전화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식 다 소용없어. 그런데 자 그런 분들에게도 에로스는 남아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에로스는 두 번째 이 에로스는 2단계에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뭘 추구하겠어요? 다섯 글자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봐. 배웠어. 김상현 얘기해봐.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이 브리스에서 쨍겨가니까 어쨌어요? 아이씨 개새끼 씨 이래갖고 삐졌어. 그죠? 화났어.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가서 막 이렇게 구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아킬레우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 다 필요 없어. 나 고향 가서 처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리스 연합군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기를 입고 나가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죠. 그랬을 때 아킬레우스가 아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자식 이제 없어. 그쵸? 끝났어. 여기 가면 알고 있어. 자기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 갔어. 그래서 명예를 얻죠. 명예를.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명예. 이 에로스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는 명예로서의 에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명예를 얻죠. 그걸 오늘날에 우리가 전쟁터가 없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럼 프랑스 외인 부대라도 지원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인과 예술가와 학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름을 남기는 거지. 정치 꼭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명예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새겨 송덕비에다 이름을 새기거나 그죠? 역사 이름이 남거나 불멸하는 거야 이름이. 목숨만 영원히 산다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진시황도 어쨌든 불멸하고 있어. 불로초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영화 보세요. 그 영웅 그 영화 봤어요? 장만옥 주연의 영웅. 아무도 안 믿어. 장만옥 주연이라고 그러면 이연걸 때문에 영화가 좀 망쳤죠.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그 황제가 진시황이잖아요. 불멸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불멸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명예로서의 에로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 불멸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조호영 군이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해. 전지는 지성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전능은 의지의 측면이에요. 신은 자기의 의지를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생각을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가 있어. 그게 신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면 세 번째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신의 불멸은 이 두 개를 묶으면 한마디로 넓은 의미에서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예도 얻었다. 근데 다 덧없어 하고 나는 영원히 이 우주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관철되고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는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던 관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조에 대한 욕구, 즉 관조의 에로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관조를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이 3단계. 그런데 성욕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 명예를 얻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킬레우스 당시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맨 밑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미덕이 절제, 용기, 지혜. 세 가지가 말하자면 주요한 이것에 해당하는 덕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 가지의 그 벌추, 덕을 꿰뚫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덕을 꿰뚫고 있는 힘이 뭐냐? 에로스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꿰뚫고 있는 힘이 에로스. 그러니까 에로스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아무런 욕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그 저급한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야, 사람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성욕에서, 그 다음에 명예욕에서, 그 다음에 관조에 대한, 지혜에 대한 어떤 욕심, 욕망, 열망이지, 이제 이쯤 가면. 이쯤 열망, 이렇게 갔을 때, 요때 우리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뒤앞에. 들어봤죠? 플라톤의 향연. 심포지움. 이 향연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에 관한 얘기래요. 플라톤의 이 향연, 이 대화편 되게 재밌어요. 나만 재밌지. 오늘 나한테 들었으니까 요거를 문예출판사에서 나 6,000원밖에 안 해. 세계의 고전사상 문지 스펙트럼 박희연 교수가 번역한 건데 요거를 읽어보면 성욕으로서의 에로스, 명예욕으로서의 에로스, 지혜에 대한 관조로서의 에로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 플라톤 얘기예요. 이거에 나와. 플라톤 얘기고 그걸 여러분들이 듣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야. 무라라고 하는 말은 플라톤 당시에는 플라톤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하고 무라가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어. 이거를. 이 개념은 사실 이 무라라고 하는 개념은 칼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보기에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무라시킨다. 딱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대안으로 나가는 게 인간적인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학 철학 수고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플라톤의 향연, 이때 앞에 이 향연 있잖아요. 이 향연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근데 사랑이 뭐냐? 이 에로스에 관한 거예요. 에로스가 바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베껴왔던 거야. 다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작의 의욕을 불태우지 마세요. 베끼는 거야. 인생은 베끼면서 시작해서 베낌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회의 관행이 그러니까 그걸 용인하지만 책을 내갖고 저작권을, 제가 그 저작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 부끄러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책을 딱 냈을 때, 국가에서 다 이렇게 아주 정말 정말 실력 있고 권위 있고 믿음직한 학자들이 심사를 딱 해가지고 당신은 이 인쇄를 한 400만 원만 받으면 되겠네. 그리고 국가에 납품. 그래가지고 책을 국가에서 싹 뿌려.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정말 그게 공공재잖아요. 도서관을 쫙 군데군데 다 지어놔. 그러니까 저기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마다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사실 주민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책을 탁탁탁 납품해. 이제 출판사에서. 그래가지고 납품한 다음에 바로 그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이거는 인쇄 20만 원만 주면 되겠어. 그래. 그러면 공병호 같은 애들 바로 굶어 죽거든. 나는 그냥 200씩만 딱딱 주시면은 한 권당. 그래. 10년 동안 국가에서 그냥 파는 거야. 그거 주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금을 해가지고. 그게 자꾸 안 그러니까 이 책 내놓고 나서 책이 신간 나오면 몇 권이나 나갔나 이게 출판사에 또 폐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걱정이 출판사에 폐가 되지는 않을까 종이값은 건졌나 500분 나가야 종이값은 건질 텐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500분은 언제 나가나 1년 걸리겠구나 출판사 그 사이 안 망해야 할 텐데 뭐 이러고 걱정이 출판사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물화되는 거야 사람이 정신의 산물을 만들어놨잖아요 책이 정신의 산물이잖아 어쨌든 이게 종이에다 잉크를 찍은 거는 이게 어쨌든 물질화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어 매체니까 근데 팔렸나 안 팔렸나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자꾸 돈 생각을 하니까 내 정신에 들어있던 것을 끄집어 내놨는데 그것이 팔렸나 안 팔렸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정신의 산물이 물질로 보이는 거라 물화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몇몇 출판사들은 그렇게 안 하죠. 뭐 일단 딱 나오면 몇 부 사가십시오. 일단 저작분께서 뭐 이렇게 하는 출판사들 무슨 울 뭐 이런 출판사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이야기가 단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테에서 오늘 읽을 부분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미리 제가 합니다. 이 구조, 그러니까 플라톤 이게 굳이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의 그 조그만 제목을 붙이자면 단테의 플라톤주의라고는 할까요? 근데 플라톤은 이제 신이 된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었죠. 이 플라톤은 여기서 지금 제가 데이피케이션이라고 말을 썼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을 이제 히랍으로 쓴 필로소피아거든요. 근데 필로스하고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아니 필리아라는 단어하고 플러스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필리아가 사랑하다고 소피아라는 게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애지의 학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우정이에요. 우정. 에로스는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사랑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필로소피아, 그럼 철학인데, 필로소피아를 하는 사람은 필로소포스의 철학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필로소포스는 죽을 때까지 지혜를 사랑만 하다 죽어. 그렇게 죽고 싶진 않죠. 호영, 그지? 그러면 뭐가 되고 싶겠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아? 지혜를 사랑하다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필로소포스의 목표는 뭐냐? 앞에 있는 필로 욕을 딱 대면 소포스인데 이게 지혜로운 자야. 필로소포스의 목표는 뭐냐? 소포스가 되는 거야. 소포스가 되었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게 뭐냐? 신이 되었다지. 플라톤에서는. 데이피케이션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세 기독교 이후를 거쳐와서 우리가 신 개념을 아는 다음 얘기고, 물론 플라톤 당시에도 데오스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단테가 말한 신도 그런 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소포스가 되기 위해서 필로소피아를 하는 거지. 죽기 전에 소포스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철학자의 목표야. 플라톤에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붙이자면 단테의 플라톤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고, 곧바로 플라톤주의,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하기보다는 중간에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플로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 같은 신플라톤주의가 있어요. 그런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서 단테에게 전해진 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모티브가 서구 사상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는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신플라톤주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플라톤의 연원을 두고 있고 소포스가 되고자 하는, 또는 신비주의라는 말로써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면 참 조심해야 돼요. 신비주의 그러면 이게 숭구리당당 같은 느낌이 딱 들어버리니까 저도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의 신비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또는 단테의 신비주의. 그리고 중세시대에 신플라톤주의에 이어서 중세시대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비주의 전통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사상가가 누구냐? 단테를 맨 마지막에 천국에서 이끄는 베르나르두스예요. 그래서 베르나르두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야. 전주씨 알았어. 세수를 너무 많이 했나보다. 얼굴이 깨끗하네. 비 오니까 받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맨 마지막에 단테를 이끄는 사람이 베르나르두스인데, 그 베르나르두스야말로 중세 초기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단테가 베르나르두스를 맨 마지막에 극 중에 그 서사시 안에서 자기를 이끄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가이드로 삼았던 거예요. 그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 이제 지금 연옥편부터 총평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제1, 제2, 제3 요 에로스의 단계들, 제3의 단계가 되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단계, 즉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의 단계라는 것. 이 전통은 단테가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점. 그리고 이것이 서양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배제돼요. 서양 근대 철학 알 수 없잖아. 완전히 딱 배제되면서 철학이 아닌 것의 영역으로 밀려난. 철학은 이제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학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철학이, 철학과 종교와 신비주의와 뭐 도닦기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던 세계 사람들. 맨 마지막으로 이런 신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문헌 속에 드러나는 게 단테의 대표적인 거죠. 물론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철학의 주류에 있진 않아요. 철학의 주류에 있지. 가령 예를 들면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겔 정신현상학 같은 거는 우리가 논리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흔히 말하는 논리학적 훈련이 잘 돼 있고 논증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철학도들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헛소리거든. 이게 신비주의 문헌이라. 신비주의 문헌이라기보다는 야매 문헌이라고 그러면 금방. 제가 처음에 헤겔 철학을 전공했는데 정신현상을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헤겔 철학은 이해가 되는 부분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만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 그 법철학, 역사철학 이런 건 이해가 되거든. 이제 실천철학 부분. 근데 정신현상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나중에 봐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인생의 쓴맛을 여러 번 보니까 이빨도 다 빠지고 나니까 아 이게 철학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빨 빠졌다 그러니까 안 믿는 모양인데 의치입니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가지런하죠. 의치는 가지런한 거죠. 예전에는 라면도 못 먹었어요. 냉면도 먹고 싶으면 막 잘게 잘라갖고 수저로 떠먹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포스가 되고자 하는 지혜로운 참다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연호편부터 펼쳐져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연호편 제 3곡. 우선 3곡. 3곡의 맨 마지막 이 책으로 226페이지 보세요. 3곡의 맨 마지막 우선 거기 보면 맨 마지막 145행에 3곡에 이쪽은 저쪽 사람들의 혜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3곡의 제일 마지막 거기 이제 각주 22번을 보니 22번, 23번 이렇게 보니까 22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세의 가톨릭 전통에 의하면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서 벌받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한다. 특히 훌륭하고 착한 사람의 기도일수록 더 많이 단축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나중에 온 양반. 훌륭하고 착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성직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주면 기도빨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연옥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장사하는 데 수월한 어떤 장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왜 읽었느냐면 지금 3곡 요 마지막이나 그다음에 그 바로 넘겨서 4곡에 88행을 한번 봐보세요. 4곡의 88행 이런 데를 보면 연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죄를 씻는 곳이라고도 하는데 연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4곡의 88행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 안티고나 한번 읽어봐요.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이 산은 아래 시작 부분은 아주 험하지만 위로 오를수록 덜 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로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져 마치 물결을 따라 배를 타고 가듯이 이 산이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질 때면 너는 이 길의 끝에 도달할 것이고 그곳에 부처님의 휴식이 기다리니 더 말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놀이동산에서 안내하는 분이기도 괜찮습니다. 지옥에서 그렇게 읽었으면 큰 흠이 되겠습니다만은 연옥에서 그렇게 읽었으니 뭐 흠이 되겠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영국은 영국이란다. 연옥은 약간 그 엄숙한 분위기가 조금 남아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놀이동산에서 지금 이게 자이로드롭은 지금 고장 중이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덜 힘들다 이러잖아요. 지금 읽은 부분 이런 데가 이제 연옥이 희망이 있는 곳임을 잘 알려주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133행을 보면 은총에서 사는 자의 133행이요. 은총에서 사는 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먼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늘에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옥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부분들이 연옥의 성격을 이제 드러내 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거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고 제 9곡으로 갑니다. 제 9곡에 지난번에 제 9곡 49행에 보면 이제 너는 벌써 연옥에 도착하였으니 책으로 259페이지입니다. 이제 너는 벌써 연옥에 도착하였으니 저기 주위를 둘러막은 절벽을 보아라. 저기 벌어져 있는 듯한 입구를 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옥문이죠. 그래서 바로 넘기면 연옥문에 딱 가니까 이제 계단이 있단 말이죠. 이 계단 딱 넘겨서 93행에 보면 그분이 너희 길을 잘 인도하시기를 그렇다면 우리의 계단으로 나오노라. 이렇게 해서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 찾았습니까? 예. 제가 이 계단, 이게 이제 이 계단, 연옥의 계단, 계단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곳으로 가는 게잖아요. Stairway to Heaven. 뭐 이런 게.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지? 누가 부른 거지? 아, 레드 제플린이 부른 Stairway to Heaven. 그 기타 치면서, 그 기타 칠 줄 알아요? 여임동군 기타 칠 줄 아나?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저요? 그 기타 좀 만져봤다는 분위기로 이렇게. 어. 저도 기타 좀 칠 줄 압니다. 아무도 안 믿어. 아이씨. 짜증나 죽겠어, 씨. 아, 미치겠네. 기타 칠 줄 안다 그러면, 짜증나, 씨. 저의 기타 선생님이 그, 유명한 세션맨 함춘호 씨입니다.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 야, 함춘호 기타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쳤는데, 아, 이제는 기타를 뽀개버렸어요. 집에 기타가 세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이 둘인데, 셋이서 다 동시에 기타를 치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은 대학가요제에 나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이승철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새끼 있잖아요. 히야! 많은 새끼 있잖아요. 그 동창인데 이승철이 꼬아서 기타를 배웠어요. 저 새끼 잘난 척 한다고. 밟아 죽여야지 해가지고. 확실히 그러면 안 돼. 무슨 뭘 배우더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의도로 저 새끼 밟, 이게 안 돼. 저 새끼 밟아버려야지 그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데이피케이션을 목표로 해야지. 누굴 밟으리라, 막 이렇게. 쑤시리라, 뭐 이런 거 안 돼. 그러면 공부가 막 그 목표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 동생이 이승철이가 예전에 그 뭐야 뽕 해갖고 잠깐 그만둔 적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자식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공부는 항상 긍정적인 동기 유발이 이루어져야 돼. 만약에 저 새끼 밟아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기타를 좀 쳐봐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씩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뭐 실로폰이라든가 최소한 그런 거. 뭐. 네? 그 악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용은 악기 할 줄 있는 게 있나? 음악을 많이 듣나? 그러면 안 돼. 어? 악기를 많이 해. 우주의 소리라. 음악이. 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 악기는, 그러니까, 지금 자네는 좀 어렵겠다만은 좀 해봐. 그래도. 응? 자, 봅시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갔는데, 첫째 계단은 새하얀 계단으로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안에 비쳐 보였다. 첫 번째 계단은 나의 모습이 그대로 안에 비쳐 보였다. 요 말 유념합시다. 너무 깨끗하고 맑아서 이거는 뭐야? 거울 같다는 얘기죠. 나의 모습이 계단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였어. 거울 봐요? 지금 나하고 눈 마주친 양반.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아주 엄청? 거울 공주예요? 네. 청나라 마지막 황제가 부이죠, 부이. 부의 부인이 진짜 이쁘고 그 정말 재색을 겸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황제의 부인이다 보니까 참 인생살이가 인생 유전이 험악했겠죠. 나중에는 일본군한테 강간당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남편은 일찍 죽었고 아편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개인 소지품이. 조그만 손거울.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전철에서 거울 보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마지막 황제의 부인이. 요즘에 전철에서 보면 이렇게 막 눈썹 찝는 분들도 있고 막. 이 정도는 제가 되는데 눈썹 찝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있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그리는 것까지는 내가 눈썹을 찝는, 이건 거의, 거의 마지막 황제 분위기로. 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보인다. 거울이죠. 거울을 본다. 비춰보인다. 이거는 자기 반성을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옥에서.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을 통회하는 거죠. 마음을 통회한다. 그러니까 아주 그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계단은 어둡기보다 검은색인데 거칠고 메마른 돌로 되어 있었으며 가로와 세로 온통 금이 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거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색깔이 새하얗다, 검은색이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세 번째 계단은 새빨갛게 불타는 바람 같았다 그랬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중세시대에는 하얀색은 뭐, 까만색은 뭐, 빨간색은 뭐, 이게 가리키는 상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까만 것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니까 입을 통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다음에 그 위에 얹혀 있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마음 첫 번째 계단이, 자, 아, 나를 비춰봤어. 아, 이거 인생 개판 살았네. 그 다음에 까만색 계단으로, 검은색 계단으로 딱 올라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은 핏줄처럼, 핏줄에서 튀어나오는 피처럼 새빨갛게 불타는 바람 같았다. 새빨갛게 불타는 바람 같다.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제 빨간 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마음이 올라간 것을.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니까 이제 마음이 깨끗해져서 사랑으로 고향된 마음의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각주 15번에 보면은 회개하는 것의 세 가지 요소다. 그래서 죄를 비춰보고 고백을 상징하고 형벌을 채우려는 의지 이랬는데 세 번째가 형벌을 채우려는 의지라고 주석을 달아놨거든요. 이제 그렇게 봐도 되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세 번째를 죄를 뉘우치고 입을 통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통해서 착한 짓을 하려는 의지 이렇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셋째 계단 위에 하느님의 천사가 양 발바닥을 대고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마치 금광석 같았다. 나의 안내자는 훌륭한 의지로 나를 그 세 개의 계단 위로 이끌고 말하셨다.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겸손하게 청해라. 나는 성스러운 발 앞에 경건하게 엎드렸고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자비를 빌었는데 그보다 먼저 내 가슴을 세 번 두드렸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 두드렸다. 세 번, 가슴을 세 번 쳤다. 이게 두드렸다. 이거 세리, 폈다가 아니라 세 번 두드리는 게 이제 성당에 가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가슴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지? 김성령, 그거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생각하다 말고. 아니, 처음에 그 기도가 무슨 기도지? 죄를, 아, 죄를, 용서를 빌립시다. 응? 나 지금. 전능하, 천지를 만드시는 아버지. 뭐 있잖아, 그치? 근데, 생각과, 거기 보면, 주석이 보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세 가지 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삼은 단태가 각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교회에서는 삼자로 된 것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렇게 돼 있죠. 원어를 좀 알아두겠습니다. 생각, 혹이 타치오. 말, 베르붐, 오프스. 그 다음에 행위는 게으름, 여기, 뭐 어떤 행위가 죄를 짓느냐. 이거 옴미시오. 이거는 태만이야, 태만. 생각과 말과 게으른 행위. 뻘생각, 그 다음에 헛소리, 그 다음에 게으른 행위. 요 세 가지를 뉘우치는 거죠. 세 가지 다 하는 놈이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아이고. 짜증나 죽겠어. 뭐라고 했더라,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지? 최근, 가장 최근에 나온 뻘소리 뭐지? 예? 뭐가? 아, 눈이 작아서 뭐 미래가 잘 보인다, 그거는. 하여튼, 뭐, 아, 짜증나 죽겠어. 뭐 말을 해도 돼. 그냥, 이게 아침마다 시안구절씨를 외워갖고 차라리 그걸 떠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번을 내 가슴을 먼저 세 번 두드렸다. 그리고 그분은 칼끝으로 나의 이마 위에다, 이거 뭐 칼, 이게 왠지 이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야쿠자들 같아요, 지금. 유감스러운 도시, 뭐 이런 분위기. 칼끝으로 나의 이마 위에다가 일곱 개의 P자를 표시하고 말하셨다. 안으로 들어가 이 상처들을 씻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개의 P자가 뭐냐? 거기 보면 가톨릭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대죄를 상징하는 P, 죄를 의미하는 페카티의 약자다. 이렇게 돼 있죠. 페카티. 라틴에서는 복수는 I가 되니까 죄 하나를 가르칠 때는 페카툼이겠죠. P-E-C-C-A-T-U-M. 그죠? 일곱 개니까 페카티. P-E-C-C-A-T-U-M. 요 U-M을 요 단수예요. 이건 죄. 그리고 U-M 대신 I를 쓰면은 죄들, 페카티. 일곱 개니까. 그래서 P자를 표시하고 말했다. 바로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방탕의 죄이다. 연어구사는 그런 죄들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일곱 둘레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번에 그 복사해서 나눠준 그림이 있었죠. 일곱 둘레로 나눠져 있는 연어. 연어의 그림을, 연어 구조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행으로 쭉 내려오면 이것을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는데 내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잘못 열더라도 잠가두지 말라고 말하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바로 연옥은 자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넘겨보면 131행에 들어가라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는 밖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과거를 끊어라 이거죠. 이제 연옥에 들어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참회하면서 이마에 있는 일곱 개의 피자를 씻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곱 개를 다 씻어낼 수 있는 도정을 걸어가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곡에서 연옥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슬 이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이마에 있는 일곱 개의 피자를 이제 씻는 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27곡을 가게 된다 이거죠. 27곡. 지금 27곡이 이 연옥에서는 말하자면 클라이막스예요. 절정 부분은 27곡이 열면서 절정입니다. 27곡의 88행부터 봅니다. 그곳 바깥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약간의 틈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커다란 별들을 보았다. 찾으셨어요? 네. 훨씬 더 밝고 커다란 평소보다 별들이 평상시보다 크고 밝게 빛난다. 하늘에 가까이 다가갔음을 의미하죠. 이제 연옥도 슬슬 끝나가 28곡 바로 가면 28곡은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진짜 천국은 아니고 땅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저기 놀이동산 같은데요. 그렇게 별들을 바라보고 이제 별 그러면 뭔가 희망과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별들을 바라보고 되새김질 하던 나는 잠이 들었는데 종종 그렇듯이 어떤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잠이었다. 생각해보니 언제나 사랑으로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키테레아가 동쪽 하늘에서 산의 첫 빛살을 비칠 무렵 나는 꿈에 젊고 아름다운 연인을 본 듯했는데 그녀는 꽃을 따며 들판을 거닐었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내 이름을 알고 싶으면 아세요. 이게 뭐야? 무슨 노래가 썼네? 내 이름은 순이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에레나예요. 이런 걸. 나는 네야. 네야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현, 얘기해봐. 레아공주, 그치. 레아라는 이름이 바로 스타워즈. 라반의 큰딸로 동생 라헬과 함께 야구부처가 된 레아공주. 라헬이 명상적 삶을 상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활동적 삶을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돼 있죠. 스타워즈의 레아공주도 활동적인가? 이마가 좀 넓더구나. 그죠? 중세시대의 수녀들은요, 이마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허연 학교에도 그 교복 줄여입고 다니는 놈들 있나? 양아들? 응? 그지? 어디 가나 그런 게 있잖아. 교복 줄여입으려고? 나도 몰랐는데 우리 애도 줄여입고 다니더라. 근데 교감 선생님한테 지적받았대. 야, 교복 줄여입지 마라. 근데 지금 늘릴 수도 없게 됐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수녀들은 말이죠. 귀족 집안에 딸이 여러 명이면 큰 딸은 시집을 보냈는데 둘째 딸, 셋째 딸 이런 애들은 좀 지참금이 좀 모자라고 그러잖아. 그럼 수녀를 보낸단 말이야. 신심이 두터워서 가는 게 아니잖아. 수녀들이 못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수녀들은 이마에 이걸 쓰죠. 이렇게 수건을. 그죠? 근데 원래 규정에 따르면 눈썹 바로 위에 이걸 딱 이게 오게끔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수녀들이 개멋든 수녀들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위로 쓰려고 이마가 많이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남은 이 주교나 대주교들 그에서 만든 기록을 보면 요즘 수녀들이 이마에 수건을 이마가 훤히 드러나도록 쓰고 다녀서 주의를 주고 다니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두건 똑바로 쓸 것. 이런 게 있잖아요. 지시사. 실제로 수녀들이 그래요. 별걸 가지고 다 그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참 수녀들도 애썼어요. 애쓰기는. 그러니까 스타워즈 같은 그런 스타워즈 같은 그런 그 영화들 있죠. 그 영화들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신화로부터 상징을 빌려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스며들어요. 레아라는 이름도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라헬, 레아, 레아라는 이름을 딱 성서에서 나오는 이름 있죠. 성서는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으니까 딱 그런 데서 따다가 짓는 거예요. 그 이상한 아저씨 누구예요? 그 룩 스카이워커를 비행기 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 어? 골룸 말고 요다라고 그러잖아. 아, 요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어오면 동양철학 책에 나온 얘기들이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스토리 플롯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런 콘텐츠로부터 스토리가 나와야 영화가 되는 거예요. CG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 파산됐죠? 자, 누구냐 그거? 그 영화 뭐지? 찌질한 연구가 만든 거 있잖아. 디워. 응? 디워. 그 CG 그래픽은 엄청 훌륭해요. 그것만 갖고는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신화로부터 콘텐츠가 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레아라는 말이 나온 김에 결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나가지고 레아가 등장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레아가 등장했느냐? 이제부터 단테는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기 위해서 레아가 등장합니다. 단테가 이제 혼자 가야 된다. 왜? 바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패대기 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제 그 없어져 버려. 30곡에 가면 이제부터 혼자 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들은 항상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결단력이 뛰어나죠. 레아가 루크보다도 더 결단력이 뛰어나잖아. 스카이워크 그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름다운 손을 사방으로 움직여 화환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 화환 공주로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5행을 보면 나는 벌써 일어난 스승님들을 보았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수많은 가지들을 통해 찾아다니는 그 달콤한 열매가 오늘 너의 배고픔에 평화를 주리라.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향해 그런 말을 하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일단 여기 보면 열매,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 배고픔에 평화를 주리라. 이거는 단테의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는 일단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 근데 빨리 위로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이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배고픔과 관계없죠. 이제 위로 가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뭐예요? 에로스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에로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위로 날아오르고 싶은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욕망이란 말을 하지 말고 열망이라 하면 더 좋아요. 에로스가 나를 사로잡았으니 이후 걸음마다 날개가 돋아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가 달려 올라온 계단들이 모두 발밑에 있고 맨 위 계단에 이르자 베르길리우스는 내 눈을 응시하면서 말하셨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and said 아니 and said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있잖아. 내 눈을 응시하면서 말하셨다. 아들아 너는 순간의 불과 영혼의 불을 보았고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and said the temporal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His story was the end of December.